안녕하세요.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. 외국 사람도 일할 수 있습니까? 네, 한국말을 할 수 있지요? 네, 조금 할 수 있습니다.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?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.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여기서는 주로 이삿짐을 싸고 트럭에 싣는 일을 해요. 주말에 일이 많은데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? 대신 월요일에 쉽니다. 네, 주말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.